혼자만 있고 싶은데 뭐 하고 있냐고 친구들이 또 자꾸만 나오라고 해 네가 날 떠나간 뒤에 방 안 구석에서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데 우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해서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이 슬픈 이별에 이대로 이렇게 사랑이 끝이나 헤어진 이유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너만 아는데 혼자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 하루가 지나가 그래도 내일도 난 너를 기다리고 싶어 돌아올진 몰라서 우는 건 나를 미워지게만 해서 다시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을 하다 또